꽃이 피면 꽃이 피는 길목으로 꽃만큼 화사한 웃음으로 달려와 비 내리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는 빗물이 되어 찾아와 머물렀다 헤어져 텅 빈 고독 속을 머물렀다 지나간 텅 빈 마음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얼굴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게 해 머물렀다 헤어져 인사할 수